위에 숨겨두죠. 내 배는 볼록해 태어날 때부터 독특한 생김새 사람들이 웃어. 나는 삐쩍 놀랐어. 많이 먹지 못해서. 하지만 난 뼛속까지 남자. 그래 난 핸디캡 그래도 행복해. 왜냐면 나는 아직 꿈이 있기에. One day 언젠가 세계적인 기자가 될 나를 기억해. Dream on, 나는 dream on, I'm dream on. 난 항상 꿈을 갖고 있는 걸. They call me a dreamer. 웃어요, 다가오면 웃어요. 웃다 보면 어느샌가 내 옆에 있어요. 깜짝할 사이 29년 흘러갔더라. 많은 친구와 기회 갔더나 갔구나 라고 느끼는 사이 내일이 서른이란 다운 에란 다운. 하지만 학창 시절 추억과 함께 내 꿈은 책상 밑에 붙어있단다. 나 설레게 하는 그녀와 함께 내 꿈을 반기고자 앞으로도 쭉 난 노래하련다. Dream on, 난 dream on, I'm dream on.